최면에 빠진 듯 멈춰버린 시간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요 baby good morning 반쯤 감긴 두 눈에 키스에 셀 수 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너지 너무 따뜻해 꽉 찍힌 두 손이 손가락에 화려한 반지 하나 없지만 우린 그 어떤 연인들보다 더 빛나 마주보며 같이 숨쉬는 것에 행복해서 이런 날들이 평생 계속됐으면 하고 몰래 기도해 익숙한 아침의 서늘함이 우릴 더 끌어안게 만들어 나른하지 내 발 위에서 함께 추는 날지 둘만의 의식처럼 서로 느끼는 달콤한 입맛이 조금 더 가까이 와 널 안을 수 있도록 너의 온기로 내 가슴 채울 수 있도록 행복하기만 해 불안하게 떨리던 내 마음에 이제는 평온함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반이 되어 간다는 걸 실감해 너와 내가 느껴 더 깊게 깊게 널 파고들고 싶어 물론 네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러기로 할게 서로 더 좋아질 만큼만 멈추라면 멈추고 더 가라면 가 네 손이 내 어깨 뒤쪽에 내 입술은 내가 못 가진 미소 그 밑쪽에 위에서 포근하게 잠이 든 너 날 감싸며 등에 딱 붙어있는 너 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 너에게 kiss I love your lips without lipstick Come close to me baby Come close to me yeah. I give it to you all I give it to you all Take my hand I love you all Kiss me darling Kiss me darling 너의 작은 이마에 입술을 맞대고 Hold me darling yeah. Hold me darling 너를 느낄래 설레는 마음 그대로 Kiss me darling uh-huh. Kiss me darling yeah.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Hold me darling 내 손 잡아 My love by my side